시간이 참 빠릅니다. 2017년이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두 번째 달에 우리 첫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날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중심을 딱 바르게 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그 모습, 그 순간,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함께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혜진이는 또 원하던 학교에 합격을 해서 아마 3월부터는 우리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구미로 올라가서 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혜진이 또 구미로 올라가야 되니까 또 내가 구미에 또 우리가 두 날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고 구미에 아주 좋은 교회가 있어요. 내가 소개시켜 줄게요. 이제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함께 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는 우리 로에나 셀리더님 또 새로 이사를 하셔서요. 우리 함께 방문해서 함께 기도해드리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또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The battle in life. 우리 인생의 그 전쟁들, 바로 그 우리의 싸움들, Ephesians chapter 6 verse 10 to 20.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시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Therefore,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when the day of evil comes, you may be able to stand your ground, and after you have done everything, to stand. Stand firm, then, with the belt of truth buckled around your waist, with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in place, and with your feet fitted with the readiness that comes from the gospel. In addition to all this, take up the shield with which you can extinguish all the flaming arrows of the evil one.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and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with all prayer. Ephesians chapter 6 verse 12.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가 찾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The subtitle of Ephesians chapter 6 verse 10 to 20 is The Battle Against the Satan.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이 말씀의 소제목을 보면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전쟁. Verse 10,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구세대 되십시오. 아멘. Where is your position? Are you stay in Jesus or outside of Jesus? 우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그것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Inside or outside? Important.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아멘. Verse 11, 11절 읽겠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God prepared something for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He already prepared everything through whole my life. 정말 우리 삶의 그 모든 시간과 환경과 순간에 대한 것을 주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나를 아셨던 그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갑옷입니다. Especially he prepared armor. 이 갑옷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갑옷의 구조나 모습이나 모양과 역할이 독특합니다. 우리 verse 12,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나를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This armor's purpose to not wrestle against flesh. This armor purpose for the devil's spiritual somethings. 이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갑옷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들과 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의 세계들과 싸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갑옷들입니다. Verse 13 to 17.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혜의 허리띠로 허리를 묶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말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불을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Verse 18.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기도라고만 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도와 간구가 다른 것입니다. 간구는 달라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간구는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간구입니다. 기도 없는 간구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구만 할 때 주님께서는 크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상관없이 나의 요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달라 달라 달라 그것을 기복이라고 하죠. 우리는 기복의 신앙으로 주님을 믿는 민간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간구하는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The armor of God.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이 갑옷들. The special armor. 정말 특별한 갑옷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의 칼이 여러분의 어디로 향해 날아올지 모릅니다. 다리가 될런지, 허리가 될런지, 팔이 될런지, 머리가 될런지. 칼만 들었다고 안전하지 않고 방패만 들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몸을 이 갑옷으로 둘러싸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무엇이 약한지 어디가 녹슬어 있는지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반드시 여러분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약한 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부족하신 부분은 어디란 말입니까? Verse 19 to 20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한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무기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어용입니다. Most of the armor of God is for defense. Defense others attack.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격 무기가 하나 있죠. 칼이죠, 칼. 무슨 칼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Verse 17, 17절에 But we have the sword. 우리가 칼을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 무기입니까? 이 공격력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How to use this sword, the word of God, the way explained verse 19. 19절에 이 공격력 무기의 사용법이 나와 있는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Proclaim the power of the gospel.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외침으로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합니다. 아멘.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우리의 그에 대한 우리의 공격법은 복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만약 지고 있었다면 영적 전쟁 가운데 끊임없이 뒤로 밀리고 있었다면 내가 갑옷을 다 갖추었는데 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데 왜 내가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는가? 방패로 버티는 것만으로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방패로 버티지만 결정적일 때는 칼을 휘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We need big shield covered my whole body. But if all we have a shield, we cannot conquer this battle. We need attack. We have to use the sword. 믿음의 방패가 아무리 견고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방패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칼을 휘두르어 사단의 그 심장을 꿰뚫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칼을 복음을 선포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분명한 믿음을 가졌고 분명한 복음을 가졌고 진리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뒤로 밀리고 있었다면 그것은 칼을 휘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검을 휘두르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검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God has the key of the battle. 이 싸움의 열쇠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이 싸움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아니 왜요? 그 갑옷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나를 위해 준비하셨고 그것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싸움에 나아가게 하시고 싸움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He has the key of the battle in my life. 내 삶의 이 싸움의 열쇠는 그분이 쥐고 계십니다. 아멘. Okay, 지금 How to treat him?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우해야 합니까? The first, fear my God.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Whose God? 누구의 하나님 말입니까? I fear pastor's God. 내가 목사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I fear my mother's God. 엄마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I fear my father's God. 내 아빠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Or fear my God. 아니면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Whose God? My God. 나의 하나님. 바로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and God of mine.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왜 주님은 굳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야곱에게도 내가 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그분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 내 일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아멘. Is God my God? Is God my Lord?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십니까? Because of this, you will fail or you will get victory.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실패하게 되거나 성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열쇠는 그분이 들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and love my God. 그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이상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무서워도 하지만 그분을 사랑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분을 또한 사랑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한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Fear and love in Korean Bible use the word 경외. 이 싸움의 열쇠를 들고 계신 바로 그분.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경외입니다. Deuteronomy chapter 4 verse 10.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호렙 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서 떠나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라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아멘. God said, the first gathered my people to me. 주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나의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모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And he said, I will let them hear my word.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And he said, they may learn to fear me all the day they live on the earth.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셨습니까? 하나님 그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Why God used the word learned? Because fear of God, this is not natural. We have to learn. We have to study.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고 학원만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의 전 생애 가운데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배워야 합니다. This is not natural. 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뭐냐면요. 폭풍우가 치고 천둥번개가 치면 아이고 하나님 무섭습니다. 벌벌벌 떨기만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연의 경이로움이나 그 위대함 앞에 정말 사람이 작구나라고 벌벌벌 떠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그 두려움은 그 앞에 벌벌 떨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배워야 합니다. We have to learn. 정말 이거 배워야 합니다. And God said also, they may teach their children. 그리고 끝으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Did you teach? 가르치셨습니까? Did you teach your child? 여러분의 아이에게 가르치셨습니까? If not, you do not obey the word of God. 가르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경외함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무서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캄캄한 길을 갈 때, 칠 같은 어둠을 지나갈 때, 어이구 귀신 나올 것 같아, 아이고 뭐 나타날 것 같아, 아이고 무서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정이죠. 그러나 그 칠 같은 어둠 속에서도 두렵고 떨리지만 인도하는 그분을 의지함은, 주님을 신뢰함은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먼저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을 배워 나아가며 또한 그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경외함이 전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If my child may learn fear of God, they will be a great man. 만약 우리의 아이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면 그는 반드시 위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며 아이에게 가르치고, 시에이치 스퍼전 said, The fear of God is the death of every other fear. 스퍼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바람 불면 넘어질까? 이 일을 해야 될까? 저 일을 해야 될까? 온갖 걱정과 근심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평화가 임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정말 경외해야 할 그분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아멘. The fear of God is the death of every other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Determine the future now. So, 이제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I will fear my God or not. 내가 이제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혹은 아닙니다. 그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그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God already prepared the armor for you.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갑옷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예비하신 그것을 경외함으로 내가 입고 들고 이 칼을 휘둘러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갑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If you do not fear God, we cannot wear the armor of God. So first, we need to learn to fear God. Fear my God.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지 않고서는 이 갑옷을 입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나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제가 이런데요, 제가 이런 사람인데요,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저 나의 하나님으로 충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My God and we become His people.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That's all.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위험과 전쟁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앞에 놓여지게 되시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나시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또한 그분을 진정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